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 절기를 큰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어떤 것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무엇을 넘어간 것입니까? 바로 재앙과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심판을 넘어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재앙과 심판으로 넘어감을 받은 그 조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음을 대대손손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삶의 이유는 이것이었죠. 우리는 어린 양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의해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창세적 언약,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그 구속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러한 그 언약 때문에 신자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에게 구원의 길인 그 조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작정과 그 계획 속에서 시작하셨고 또 지금 그 모든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아담에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 주시고 또 출애굽 이후에 다윗에게 주신 그 주권적이고 그 일방적인 그 언약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권적인 그 언약은 아무 대가가 없이 그저 주어진 것, 그저 성취된 것이 아니었죠. 물론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유월절 날 잡은 그 어린 양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단지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이죠. 모든 참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용서를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용서를 받은 것도, 또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은 것도, 또 심지어 다윗이 그 크나큰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도 다 바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그 심판을 피하고 용서를 받는 그 모든 것들, 그리하여 삶을 누리는 그 모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피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과 함께 심판과 재앙을 받아 마땅한 그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넘어감을 받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보배로운 피를 무엇보다도 감사한 그 내용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불려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유월절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모든 의식들이 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믿어 순종한 자들이 다 그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근거와 그 조건을, 그리고 그 보장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믿는 것조차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수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알아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유월절 절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사역을 예견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어린 양이요 유일한 메시아인가를 더 확고히 하고, 그분의 유월절 성취가 지금 오늘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어린 양, 그 유월절 날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동물은 어린 양이 대표적인 제물이었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 2절에 나온 대로 그 달이라고 불리는 그 달의 10일에 가족 중 대표자,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도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을 것인데 바로 수컷 양이나 혹은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을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그 양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 온 가족은 그 양을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지를 함께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양의 그 온전함을 살피는 데 있어서 그 4일 동안 바로 가족 구성원들 각각이 그 양들과 개인적인 어떤 연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한 어린 양입니다. 그 한 어린 양이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이 됩니다. 하나의 어린 양이 구별되었는데 그 양이 가족의 어린 양이 되죠.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일반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유월절 날 양이 잡혀지는 그 14일 날에는 분명히 수천 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와 관련된 지시를 내릴 때 고의적으로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심지어 출애굽기 12장 전체에는 단 한 번도 양들이라고 복수의 그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심중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해야 했던 어린 양의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흠이 없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죄가 없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만일 흠이 발견되면 유월절 양으로는 부적합하여서 제물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성도를 대신할 자가 흠 없는 자, 즉 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존재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참 사람이지만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조건, 자격, 이것을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혹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점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처음 소개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도 또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흠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대신한 분명한 자격이 있는 그런 흠없는 분이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에 사용되어질 제물의 또 다른 조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제물이 바로 첫 새끼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맞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 대신 죽은 그 어린 양도 그 어미가 낳은 양들 중에 첫째, 곧 첫 새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도 그런 의미를 갖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또 우리의 맏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실체로서 자격을 갖추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할 그 자격을 모두 갖추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확실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맞다면 그분은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죽은 그 시점에 정확히 죽으셔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아비벌 14일 날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구약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첫 번째 달, 여기서 나오는 그 달이 첫 번째 달인데 10일 날 선택이 돼서 흠없는지를 살피고 14일 날 바로 해질 때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달에 14일 날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13일 날 죽으시거나 혹은 14일 날 죽으셨다면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00년 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날 14일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섭리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 날이 지나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때가 이르자 스스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나서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셨고 예수님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도 바로 그때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뒤로 미루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는 것을 꺼려했었고 풀어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수많은 무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에 그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방해하거나 막거나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바로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 1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본문에서 양이 언제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질 때.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해질 때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두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저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낮 12시부터 해질 때인 6시까지의 저녁을 말하고 두 번째 저녁은 해가 떨어지고 난 그 6시부터 지나는 그 저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녁은 오후를 말하고 두 번째 저녁은 그 저녁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질 때 그 두 저녁 사이는 낮 12시와 저녁 6시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인 중간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꼭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면 그분은 오후 3시에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 아침에 죽으시거나 혹은 밤늦게 죽거나 새벽에 죽으셨다면 15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된 그런 어린 양일 수도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 시간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죽는 시간에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시에 숨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9시입니다. 그렇게 누가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은 우리 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은 우리와 6시간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이죠. 아침 시간, 아침 6시가 제1시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다면 9시면 몇 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대략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두 저녁 사이인 해질 때인 그 오후 3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확히 그날 그 시에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것이 너무나 세밀하고 또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그런 명령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죠. 예수님께서도 무릎뼈가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뼈가 꺾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유월절 규례가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을 완벽하게 가지신 그분이 정확하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시는 그 시간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근거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참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과 함께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구원을 위한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큰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 보내야 할 수도 있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며 그분의 때가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시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가 가져온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 그 달을 이스라엘 나라의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달력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그들은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여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전과 전적으로 다른 그런 새로운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산 신자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신자가 결코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이전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런 다른 삶이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도덕과 윤리를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이루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이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우리는 이 유월절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사실과 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서 있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외부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그 안전한 보호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라면 고기는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앞으로 떠나야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한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의 고기의 그 양식이 제공하는 힘으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새로운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 신자는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신 그런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나의 어떠함을 확인하고 뽐내고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예상치 못한 그 모든 상황들과 형평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괴팍하거나 심술을 부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 또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저는 적용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하며 용서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무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으로 주어진 바로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그 엄청난 희생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사는 그 40년 동안 그들은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도 바로 그 애굽처럼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하거나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과 동일한 것처럼 그들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임을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 자기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확인한 것이죠. 무한한 그런 죄인이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에 의해서, 단순히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존귀한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내게 이루어진 그 엄청난 용서가, 엄청난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나에게 해를 끼친 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용서를 근거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용서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만나는 이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 간구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고백을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 거, 나를 정말로 자격 없는 그 죄인으로 분명하게 아는 자로 사는 거, 그리고 그 용서를, 그런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간직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족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받고 있는 것은 무한한 용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살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도, 내가 애쓰는 것으로도, 누군가의 그런 어떤 도움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족하는 삶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이, 자격 없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리는 이 삶조차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로 받을 모든 축복과 또 앞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분의 수고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나누는 자로, 후히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누는 그 삶은, 섬기는 삶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나누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죠. 내가 나눴으니까, 내 것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그 사람은 넉넉하게 나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누는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그 시간을, 그 삶을, 그 재능을, 그 모든 시간을 나누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받을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린 양의 참 실체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무한한 용서를 받고 무한한 은혜를 받는 자로 사는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용서로, 자족과 나눔으로 그 나라를 든든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만을 언제나 높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